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세이에드 머후센 에마디 주조 이란 이슬람공화국 등령전권 대사가 2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. 김용남 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했습니다.